preachy 나 preachy 좀 preachy 야 preachy 빛이 나 빛이 넌 실리자 빛이 복수도 전 너를 자꾸 욕해 벽만 해리가 더 젊네 돌아건 끝까지 돌아건 넌 내게 최고 너 그대로 절대 틀지 마라 누가 뭐라도 넌 괜찮아 더 강해 너는 말해 You say yes or no yes or no 걱정하지 마 Oh everybody wanna love you babe Everybody gonna love you babe